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오늘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경제학부죠? 네. 여러 과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뭐 경제학부니까 경제학부의 기초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많은 현실이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어떤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지 나중에 질문 때 저랑 한번 그렇게 대화를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우리 서울대 학생들에게 이런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현실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다 빚어낸 일입니다. 저 그냥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이 현실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한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라고 하는 것도 금융산업계에 있어서의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부의 불균등한 배분도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결정한 일입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선 우리 모두가 많이 배운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자. 이 이야기로 먼저 여러분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KBS에서인가요? 한중일 또는 동서양 학생들의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대한 뭐 학교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더군요. 제가 지난달에 우연히 한번 봤어요. 미국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또 일본, 한국, 중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너는 왜 공부하니? 너는 어떻게 공부하니?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1학년, 2학년 된 뒤에 다시 또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 그 다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동서양은 아이들은 어떻게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요. 그 다큐를 진행했던 아이들은 인터뷰어는 미국 아이들도 있고 한국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복수의 아이들이 인터뷰어가 돼서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인터뷰어가 되는데 한중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렵게 나를 지원해 주시고 그러니 그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인터뷰를 본 미국과 유럽의 그 또래의 인터뷰어는 자기들끼리 인터뷰하고 나서 다른 방에 모여서 니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니들은 부모님을 공부하는 이유에 가장 큰 걸로 뽑더라. 되게 신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터뷰 중에서 중국 아이 한중일 중에서도 중국 친구가 제 젊었을 때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왜 열심히 공부하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회와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이익과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나는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내 인생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꿈꾸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공부해 라고 하는 대답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포함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나를 뒷받침해주는 부모님께 그 부모님이 사랑에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 라고 하는 대답이 있는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 제한된 이 공간과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와 조국이 나에게 부여해준 특전이기 때문에 나의 공부는 그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 학생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들 지금 시대에 우리 대학생들의 대답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다큐 프로그램의 우리 한국 학생들의 공통된 점은 다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랑 눈 마주친 학생도 그런가요?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다. 공부의 동기가 뭘까? 근데 이제 이 태도에 대해서 서양의 학생들은 아니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인생에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어라고 미국인 학생은 우리의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근데 또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서울대 학생 여러분, 중국 친구가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른 이해 갑니까? 공감이 가나요? 조국과 사회에 대해서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이분이 경제학부 학생들이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 주제입니다. 왜 어떤 점에서 내가 지금 금융이든 뭐 경제 고시든 미시든 공부하는데 이게 웬 얘기냐? 아닙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입니다. 사람은 각자 이기심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도 살아가지만 이기심 동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과 개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각자의 선택이 만들어지는 질서, 그 질서로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출발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그럼 인간이 과연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모든 학문의 출발이 되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사람과 인류 역사는 어떻게 현재까지 존재했는가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통찰 없이 우리는 돈을 이야기하거나 경제적 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학문의 본질에 저는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부주의와 부정의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그 의사결정을 개인의 이기심으로 결론 내어진 결과입니다. 그 결정이 수행하게 되는 이 사회 모든 구성원에 대한 그 결정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한 정책도, 환율과 금리에 대한 정책도 그것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 없이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결과가 오늘날 이 양극화와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엘리트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들에 대한 책무와 헌신과 의무를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학부 생활이 이 질문에 좀 더 다가가길 저는 바랍니다. 학부 때 또 젊은 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접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국내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못 들어보았을 거야. 10여 년 전에 출판사 소개된 책이었는데 미국 MIT 경제학 교수가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많은 주의 대학에서 경제학부 학생들의 일반 교양 텍스트로 읽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된 책인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저도 2004년도인가 이 책을 우연히 이 소설책을 읽게 되었는데 하도 뭐 제목이 좀 읽어보게 낚시질이 잘 돼 있는 문구였습니다. 미국의 많은 뭐 저 MIT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경제학부 학생들이 필독 교양서라고 이제 책으로 소개해 놓으니까 뭔 책인데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채택을 해서 읽었다니 하고서 읽게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 민주당 집안의 주인공은 여성이고 그녀를 사랑하는 남성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집안입니다. 그 둘이 사회적인 많은 미국 사회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호감과 연인의 감정이 이 정치적 주제를 어떻게 서로 부딪히는가가 소설 전반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보수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그 청년이 그 여성의 가족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서 그 여성의 오빠와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그겁니다. 박애, 사랑, 연대라고 하는 가치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무용지물인가를 강변합니다. 저도 진보주의를 자처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 소설을 읽으면서 왠지 소설 속의 여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그 남자를 반박하고 싶어 합니다. 아, 그러나 사실은 그 여주인공 입장은 아닙니다. 그 여주인공 입장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니까 이 사랑을 버릴 수도 없고 그 논리를 자기가 동의할 수도 없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되는 것이죠. 이 복잡한 이 관계를 설정해 놓는 그 소설이 굉장히 재미난 우리에게 뉘앙스를 줍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론은 다르지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또 다른 메시지인데 어찌됐든 보수주의자들의 가치가 한마디로 그 젊은 청년에 의해서 제기됩니다. 뭐라고 표현되느냐면요. 그 어느 누가 타인의 인생을 개입할 권리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어느 누가 자빠진 타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 있단 말인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박애와 연대라고 하는 개념도 타인의 인생에 섣부르고 함부로 개입하려고 하는 값싼 동정심에 불과하다. 보수주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런 통찰에 입각해서 보수정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소설을 읽으면서 느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표현되어지는 또 뭐 민주당으로 대표되어지는 하여튼 진보와 보수 진영의 이 싸움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정치와 정당의 영역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가, 어떠한 가치를 대변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대략 선거에 표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그 선거에서 당장의 지지를 가장 극대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고 말들을 만들고 연설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자기의 지지와 박수가 쏟아지는 대목으로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그 쫓아간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새누리당은 종북 좌빨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북 좌빨로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손쉽게 표를 조직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는 진보진영의 전통적 주제였던 복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영역을 넓혀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학부 학생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대학의 학창 시절 동안 경제학이라는 주제를 배울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의 그 존재, 그래서 그 탐욕과 이기심의 가장 극적인 표현으로서 출세와 부자 된다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앙상한 추억에 대해, 앙상한 몰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제 정책을 만들지, 경제는 과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사회적 협업구조와 경제질서 내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공동체를 만들 때라야만 우리 모두의 이익과 번영은 보장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네 말씀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사회랑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고, 웃길 수도 있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나이에, 그 19살, 18살 나이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죽으면 덕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대학을 와서 우문을 품게 된 것은 사회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단철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잘 돌봐줘야 하는 아기와 같은 것인데, 개인을 돌보는 일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공감님께서 출신 제가 치우쳐나라고 말씀하셨듯이, 근데 제가 요즘 죄책감을 느껴서 연사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의 소위 엘리트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연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이에게는 정말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제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혹시 하시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무거운 책임을 갖고서 이 학창시절을 올바른 좋은 지성인으로서 성장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성인과 지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일은 거기에는 많은 우리의 책무와 의무가 따르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지식인과 사회적인 엘리트와 지도자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이익 동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너무 어린 나이부터 역사와 국가라는 단어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역사와 국가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났었을 때 텅 비어버린 내 인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사회적 활동과 노동행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그 도전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타인의 이익에 함께 부합될 때라야만 성공한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충실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제 이야기가 너희들은 너희들 이익만 가지고 살지라는 비난으로 들렸다면 그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맡아야 될 또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진지한 직업적 성찰을 요구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제안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분은 왜 어릴 젊은 날부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셨나요? 민족주의요. 네. 사실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 다른 나라에게 이제 군사하고 침략하고 짓밟은 그 아픔의 역사에 많이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 모르게 내 소모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죽는 게 전혀 그냥 부모가 될 뿐인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내 삶의 의미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그런 기회가 잘 안 주어지죠. 그렇지만 아니야 그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걸 대학교 와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예. 이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의 신영복 선생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신영복 선생님이 한 10년 전인가 교수님 은퇴식을 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에서 은퇴식을 했는데 제가 그 은퇴식을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마음속에 놀랬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한 번의 은퇴식은 다들 하실 터인데 신영복 선생의 은퇴식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재벌가의 오너들과 실세들이 죄다 신영복 선생의 은퇴를 축하하는 인사를 해주러 왔고 대한민국의 모든 좌파 블록에 세다고 하는 분들은 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마당한 공간으로 모아낼 수 있는 힘. 난 그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로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이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돌잔치. 물론 요즘 돌잔치 잘 안 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뭐 어렸다 할지라도 뭐 떡을 밀치든 뭐 돈을 잡든 뭐 하여튼 상을 뭐 엉망으로 만들든 내가 주인공인 잔치입니다. 그러고서 또 문제가 언제가 있을까요? 아마 결혼식 때일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은퇴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죽을 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나에게 오로지 독상으로 마이크가 주어질 수 있는 시간. 그 순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떠한 삶으로서 자기의 가치를 표현할지가 거기에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모든 것을 목숨이라도 버릴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잘 안 오지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웃었는데 예,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인생에서는 그 시간의 축적 속에서 몇 번이 옵니다. 꼭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오기, 그런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과 가치를 그 순간에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잘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들이 올 겁니다. 올 거고 그 젊은 날에 했던 그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타심으로 산다는 것과 이기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듭니다. 나의 노동활동이 나만을 위한 즐거움을 준다면 그것은 취미활동이지 직업과 노동활동이 아닙니다. 나의 노동활동이 남에게 유용한 것이 되어서 그의 지출을 수반하게 할 때 그것은 상품이 되고 내 직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노동활동은 철저히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걸 역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의 관점을 갖는 것과 내 상품이 타인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관점, 이 관점은 사실상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 사회의 권력 질서와 돈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로부터 돈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하는 노동이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가치 문제로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저는 그것이 지난 산업화 시대와 성장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점과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0세기의 대한민국의 48년 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이 운영 원리가 되어 왔었던 수많은 원리들 중에서 박정희 시대로 표현되어지는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 또 박정희 시대로 표현되어졌던 권위주의 리더십과 통치 철학으로부터 또한 그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이 내포하고 있는 물질과 출세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지금 풀어야 될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장 키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커다란 산업 구조조정기에 봉착했습니다. 조선업.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우리의 조선업이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까먹고 있습니다. 까먹는 돈이 지금 수십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을 우리는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 투자했던 사람이 돈 안 되니까 돈 빼면 간단합니다. 투자했던 사람이 이거 돈이 안 되니까 난 더 이상 투자 못하겠다라고 손을 빼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자의 결정을 또한 한 축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3년 뒤, 5년 뒤면은 이 조선업의 미래가 열리니 투자자 여러분 좀 더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경영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조선업으로 치면 경상남도와 거제도 일대의 십수만 명의 노동자들의 삶의 일터입니다. 그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거리에 실업자로 쏟아져 나왔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조선업을 어떻든 간에 소프트랜딩 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치적 결정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의견과 기업 경영자의 경영적 판단과 투자자들의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어지고 결론 내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분야는 지금 여기에 다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늘날 이 부를 이루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 제조업의 산업들이 이 전환기에 엄청난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핸드폰 사업이든 디스플레이 사업이든 석유화학 사업이든 제철 산업이든 현대자동차 산업이든 조선업이든 정보통신기기나 주변 부품에 대한 산업이든 예를 들어서 배터리 자동차로 가면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엔진 라인의 중소기업과 산업들은 멸종이 되게 됩니다. 이 산업이 구조조정기 때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산업을 신속하게 재편하고 구조조정할 것인가?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을 때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이 이 과제를 소화해내야 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구조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 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는 투자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기심이 충돌이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의 산업을 향한 M&A와 기업 M&A에 대한 또 다른 투자자들과 경영자들의 안목이기도 합니다. 이 역량으로 우리 사회는 이 산업 구조조정기의 재편들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이 불을 선사했던 그 산업과 제품군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과 제품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 부분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산업 부분과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길의 출발은 어디이겠습니까? 옛날처럼 국가가 신용과 노동과 자본과 마케팅을 집중해서 어떠한 품목을 정해서 대한민국 발전 10대 성장 동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박정희 시대에 포철 밀어주듯이 정부가 밀어주면 새로운 기업이 지금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만들어질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료의 결정이 시장의 기업과 시장의 엘리트들의 관점과 속도를 못 쫓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가가 주도와 관료 주도형 이 대한민국 체제로는 이 전환기 때 거대한 공룡처럼 그냥 다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국민 모두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어떤 대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교체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부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 시장의 번영과 새로운 산업을 이끌 기업가 정신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시장의 새로운 산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학과 기술과 연구가 이 시장의 활력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모든 요소가 앙상하게 청와대 권력이라고 하는 관료적 정치적 결정에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또 선거에 또 다른 그 권력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활성화시켜주길 바라면서 또 다른 지도자를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오늘의 이 위기를 못 풉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 이상 이 위기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선 과학과 연구와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학이 연구 기능과 미래를 향한 무수히 많은 연구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대학은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린지 또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지 너무 오래입니다. 국가의 19조 원의 R&D 자금을 쓰는 국가의 출연 연구기관들은 그 연구가 새로운 산업과 미래를 열 과학과 기술이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는 R&D 자금을 전 OECD 국가에서 제일 높게 쓰고 있는 나라이고 GDP 비율로 봤을 때 그리고 또한 특허 출원 기록으로 봤을 때에는 탑을 달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많은 특허 출원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현실적으로 산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 R&D와 과학과 대학의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대학의 자율과 과학계의 민주주의적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정권 바뀔 때마다 출연연구기관에 정치 권력의 줄을 섰던 그 많은 관계에서 지도력이 낙하산으로 떨어진다면 그 연구기관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시장에 많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가들이 현재의 대기업과 재벌의 지배구조 내에서 그 기업가들의 도전의 공정한 기회는 허용되고 있습니까?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7의 이 실패도 핸드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들과 부품업체들의 결합으로서 핸드폰의 퀄리티와 수준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핸드폰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여기에 제공되어지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과 부품 이노베이션과 혁신과 새로운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술 개발이 삼성 핸드폰의 기조실에 의해서 기획되어진 그 제한된 기획력으로는 이 세상의 다양성과 놀라울 만한 창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기업이든 중앙정부이든 관료주의적인 명령체계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분야이든 시장의 공정한 기회와 도전을 향한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기업가들의 새로운 도전이 샘솟는 나라이든 아니면 대학과 연구와 과학기술이 분야이든 우리는 지난 20세기의 리더십으로부터 20세기의 국가의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의 그 관행과 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전환기에 우리가 이뤄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고 오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표현되어지는 이 현상은 지난 과거의 중앙집권형, 국가주도형, 국가라고 쓰고 대통령이라고 읽는 대통령 중심주의적 이 임금님 통치 스타일로부터 그 임금님 통치 스타일이 빚어낸 참화가 오늘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큰 어떤 개선과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법과 제도도 우리의 태도와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법과 제도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못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하던 유승민 씨가 대통령을 좀 비난했다고 해서 의원들 스스로가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서 자기들 스스로가 뽑아놓은 원내대표를 자기들 스스로 쫓아내버리는데 거기에 무슨 의회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이게 헌법적 부족함 때문에 생겨난 문제일까요? 왜 의회 지도자들은, 국회의원들은 의회가 삼권분립되어지는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그들 스스로가 이 의회의 지도력을 왜 행사하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지도력을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럼 의회의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 의회의 지도자들은 아무런 합의를 못 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헌법적 권한을 줘야 의회가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리더십과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보려왔던 낡은 민주주의 리더십, 그리고 불공정한 법과 제도와 규칙, 그리고 불합리하거나 아직 확립되지 못한 법과 제도의 신설, 예를 들면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집단 소송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직 불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옥시 같은 경우 일일이 모든 가정들이 그 소송을 내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송 내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기업과 소비자들이 대기업에 소송을 내면 당신 얼마 손해받았느냐고 몇 년 동안 따져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주면 그것이 소송이 정의가 지켜지는 겁니까? 징벌적 배상 제도라든지 집단 소송 제도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시장의 효율과 합리성과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의회와 민주주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과 제도의 공정한 규칙과 새로운 규칙의 신설, 그리고 이러한 법과 제도와 민주주의 리더십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우리의 협치의 새로운 수준. 시장과 정부와 개인이 새로운 차원에서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익 집단화되어서 부딪히는 현재의 대한민국 구조가 그들이 한 국가 공동체 내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협치를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중앙 집권화된 한국의 정치 체제가 지방 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지, 밀양에 공항을 만들지, 철도를 어디다가 낼지를 갖다 놓고 순전히 매일 국회 때마다 중앙에 올라와서 싸워야 되는 이 지역적 이기심에 기반한 지역주의 정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중앙에서 다 결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의 과제는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체제로 넘어갈 때라야만 이 민주주의는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운영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20세기의 낡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어떠한 시장경제, 어떠한 법과 제도, 어떠한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장차로 협치와 자치와 분권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논의의 출발은 여기 계신 우리 서울대 학생 여러분들의 미래의 좋은 지도력이 이것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도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가게나 사람이나 정리 아니면 뭐 원칙에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거는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태까지 뭐 최근도 그렇고 과거 수십 년을 돌아가도 어떤 그러한 그 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치를 실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은 이게 뭐 존경받고 뭐 최소한 보상을 받는까지 안 바라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어떤 식으로든 약간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냥 그런 엄청나게 그 국가적인 큰 선언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뭐 분별하는 뭐 내부관리하는 아주 작은 조직 안에서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옳은 방향으로 뭔가 실천하고 하면 항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무거운 생각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말하게 한다면 저는 지금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수십 년간 반복되어 뭔가 올바른 일을 하고 정의를 실천했을 때 불이익이 온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좀 해소를 시켜서 정말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걱정 없이 그 올바른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것보다도 먼저 이 현실에 대해서 똑같이 열 안 받습니까? 무욕감 안 느끼십니까? 난 정말 무욕감을 느낍니다. 그 무욕감과 수치심까지 동반되어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주권자로서 어떤 각자의 처지에서 행동을 하자고 제안 저는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권자로서는 뭐 투표로 심판해 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길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무욕감과 분노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하시는 것으로서도 다양한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론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론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의 공정함을 확보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합의했던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자들이 손해보지 않게 해줘야 하고 그 법과 규칙이 만들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공감되었던 정의의 미래를 그 법이 약속해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안 지키고 그 정의는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기가 두렵고 그 행동을 실행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가 우리의 평범한 양심과 상식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 법을 운영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법과 제도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 상식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잘 설계하는 일, 신설하는 일, 이 일이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정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의를 지키고 그것의 공정한 공정성을 지켜내는 일에 정치와 사법 권력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자기 소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폭력군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맨주먹에 내가 양심 있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정당이 그 법적의 공정성, 정의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그리고 그것은 그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리더십과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사법 권력의 민주성을 더 확보해서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불공정하게 또 상식과 양심 있게 소신 있게 살아가려는 평범한 시민들을 그 폭력으로부터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주는 일, 그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은 검찰개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언론개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 권력을 둘러싸서 그 권력이 우리의 양심과 상식을 배반한 채 폭력이 되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우리 사회 기득권 질서에 대한 그들의 불법적 행위에 근절을 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양심과 소신대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같이 합시다. 여기만 손을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방금 노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익 집단의 충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지방자치의 그 강화가 이런 이익 집단을 양성해서 서로의 그런 이익의 충돌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이익 집단의 충돌을 훨씬 더 확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작을 때는 중앙집권화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는 민주주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주권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권자들이 세금을 왜 냅니까? 내 기본권을 할애해서 국가한테 왜 경찰권과 물리력을 왜 보장합니까? 내가 그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달라고 양보하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많은 이유들이 뭡니까? 교통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아이를 키우는 제도의 문제, 교육제도의 문제, 우리의 일반적인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공투자에 대한 문제, 한 개인과 시장의 기업 영역으로 다 해결하지 못할 무수히 많은 공공재적 요소가 우리의 일상적 삶을 지금 다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정을 해내는 정부를 주권자들은 생활 공간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금강의 4대강 사업 때문에 물고기가 녹조로 막 둥둥 떠서 죽습니다. 그 지역의 도지사인 제 입장에서는 도민들한테 따가운 책임을 추궁받습니다. 그러나 중앙 으로부터 임명받은 지역의 금강관리청은 제가 받는 부담감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주권자가 주인이 되게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버전업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가 이처럼 엄청난 비대해진 권력을 가지고 컸던 것은 20세기까지의 역사에서의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엄청난 정보가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흐름에서 지방자치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제도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얘기하는 것들도 지방자치를 주장하더라도 지방자치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호의적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가 생산성 높이자고 지방자치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문제의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적 지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해서 그 공적 지위에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 공적 지위를 왜 부여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뭔가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활 단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OECD 국가들의 기초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숫자를 평균적으로 내보면 OECD 국가들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 숫자는 4만 명 내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단체의 평균 인구 숫자는 24만 명입니다. 도대체 뭐가 작아가지고 그걸 더 합치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중앙집권화된 국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을 국가주의의 역사로 보지 말고 세금을 냈던 평범한 저 땅의 시민들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국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나는 왜 국가를 인정했고 헌법에 동의를 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나는 국민의 의무를 왜 약속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함인가? 주권자 입장에서 놓고 생각하면 정부 형태가 다시 쌓아져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재구성이고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지방자치의 정신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학생에게 제가 먼저 우선권을 드렸고 저쪽 끝에 예, 고학생에게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수강을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요즘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소장 학생입니다. 예. 그런데 원장님께서 보다 이제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자신의 주권을 행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나라를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현재 기사 보니까 경찰이 청와대까지는 시위를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런 의견이나 욕망이 반영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지방자치가 좋게 하는 이 생각은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생각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국민의 대표를 뽑았으면 그 대표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그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방자치가 잘 실현이 되고 있지 않으며 저는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든 중앙집권화된 국가이든 어쨌든 좋은 리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국민들의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희 부모님의 말을 빌리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뽑을 사람 하나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이 들게까지 만드는지 우리나라 정치에 미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리더는 도대체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인류 역사 국가의 성립 때부터 이제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평범한 백성과 주권자가 국가를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출세하고 권력 야망에 불탄 정치의 엘리트들의 것이었지 평범한 백성들의 주권과 국가 권력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동서냉전체 때 사회주의 체제와 미국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 체제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했죠. 그때 정치학에서 비교정치 이론이 많이 성향을 했습니다. 비교정치 이론의 핵심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결과적으로 정치 엘리트가 대중을 지배하는 방식과 시스템의 차이에 불과하지 본질적으로 엘리트의 지배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번째로 우리는 사실은 국가를 내 것으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야 합니다. 제가 민주주의자로서 평생 제가 직업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제 직업윤리와 제 직업철학은 민주주의입니다. 저의 직업적 전문성도 민주주의고 제가 가장 숙련시키고 그래서 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민주주의가 글자 뜻대로 봉건적 단어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우리가 피프리를 인민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인민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또 종북좌빨 프레임에 걸려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백성이라고 합시다. 사람들 그들의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낡은 정치 패러다임들을 우리는 지금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네 가지 영역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닦아내야 합니다. 인치, 법치, 협치, 자치.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네 가지 영역입니다. 좋은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남이 더 내가 똑똑하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민주주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의 대화력입니다. 민주주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법과 제도에 대한 설계 능력입니다. 법과 제도를 가장 공정하게 이끌어서 대화라는 틀로 그 법과 제도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법과 제도가 어떻게 각자의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당한 행복 추구권을 모든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질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설계 능력 그리고 그 법과 제도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오래된 이 불신을 깨고 우리 모두가 그 법과 제도 밑에 각자의 공정하고 정당한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는 믿음을 증진시켜내는 일 이게 모두 다 인치 영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다 이것을 다 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제도의 지배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다 밟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가 권력기관과 모든 검찰권과 모든 언론까지 포함해서 이 사회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정의와 법과 제도의 규칙에 대해서 안 지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세계화되고 새로운 형태에서 시민의식이 성장한 이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와 규칙의 끊임없는 개선과 신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얻고 싶은 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리더십, 좋은 법과 제도의 집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거버넌스 협치체제로 가야 합니다. 나 뽑아주면 내가 다 해줄게요. 저 그 약속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 구조정기에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M&A가 활성화되려면, 즉 기업들이 망하고 쓰고 망하고 쓰고가 원활하려면 노동시장 고용유연화 정책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고용유연화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반대하면 진보고 그것을 찬성하면 보수라고 하는 이것은 전혀 철진한 얘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우리 현실로 봤을 때 20세기의 관점에서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동시장 그 유연화 정책은 마치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 진보가 반대해야 될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정당과 우리 정치는 이것을 거의 금기어로 삼아서 노동시장과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을 세게 주장하면 신자유주의와 진보진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받기 일쑤이고, 또 반대편으로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을 언제든지 무책임하게 썼다, 싼 값에 근로자를 썼다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보수 진영의 인식도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법안을 2년 반 동안 논쟁 끝에 2년 이상의 상시 고용을 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하자. 다만 그때그때 산업의 경기의 순환 흐름에 따라서 고용을 확대해야 될 경우에 임시직을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를 해서 2년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비정규직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직의 임금의 2분의 1, 70% 싼값에 사람 쓰라고 비정규직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국가공동체 내에서 제도가 작동하려면 그 제도에 대한 우리들의 상식적인 약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서부 영화에서 오케이 목장에서 다섯 걸음 걸은 다음에 두드려서 쏘자고 했으면 다섯 걸음 걸은 다음에 쏴야 합니다. 서부 오케이 목장 결투에서 중간에 총 들고 있는 심판관이 하는 일은 다섯 걸음 걸은 다음에 총 쏘기를 했는데 먼저 뒤돌아서는 놈을 쏴죽이려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도 지금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이 약속이 또한 우리는 어떠한 형태 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각자 그 이 약속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협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치가 민과 관이, 시장과 개인이,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협치의 리더십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여와 야만의 협조가 아닙니다. 정부와 비정부 분야, 시장과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시민 영역, 이 모든 것들이 코어를 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문제를 못 풉니다. 협치 수준으로까지 민주주의는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좀 더 도달하는 마지막 영역, 자치입니다. 어느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눈 오면 눈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청소하겠다라거나 우리 마을에 있어서의 마을 벽돌역 화단을 우리 스스로가 가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 스스로가 일정 정도의 비용을 각출해서 그 마을의 화단을 정리했다면 그것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골목길 조성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예산을 쓰고 공무원 배치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어떤 영역이든 가족이든 마을의 영역이든 우리는 자치의 역량을 더 넓혀내야 합니다. 이것을 넓혀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강력한 큰 정부와 권력을 운영하는 자들의 세상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은 사실상은 주권자 입장에서 그 국가가 한 번도 나의 것이 되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 국가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리더십,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그리고 시장과 개인과 정부 영역이 코어를 하는 협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것들을 결정해내는 각 단위에서의 자치의 역량을 극대화시켜낼 때라야만 이 정치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 가자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 끝에 학생 약속돼 있었습니다. 네. 네. 프랑스는 2003년 분권 헌법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일체의 종교를 표방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일체의 이념을 갖지 않는 나라다. 프랑스는 분권 국가다. 2003년 프랑스 헌법의 가장 핵심적 가치들입니다. 6월 논의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우리가 분권 헌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먼저냐? 균형 발전이 먼저냐? 지방자치가 먼저냐?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전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는 일관되게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 내국세의 19.24%를 갖고 경제력 지수에 따라서 228개의 시군구, 17개의 시도에 지방교부세가 나갑니다. 이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이것을 일정 수준으로 넓혀서 중앙정부가 그만큼 하고 있던 일을 지방정부의 자율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모든 기재부와 건설교통부와 농식품부와 뭐 이런 것에 쭉 들어와 있는 중앙정부의 지배주전권을 지방자율에 넘길 수 있는 것을 대폭 넘겨주어서 생활 단위에 있어서의 공공행정의 수요를 지방정부가 자율과 자치적으로 결정해낼 수 있도록 넘기는 일. 이것은 균형발전과 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11시까지 대충 끝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몇 시까지?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11시 반까지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빨간색 빨간색 예, 아디다스가 눈에 확 띄는 네. 빨간색 아디다스 얘기해 주시면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방금 질문하신 분과 좀 연결된 질문인데요. 네. 자체가 성공하려면 자율성이 핵심이고 또 그러려면 재원도가 핵심적인데 세입구조가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방금 이제 지방교부세 확대를 주장하셨는데 지방세입 재정 자립도가 우리나라 그 형편이 아닌데 제가 충남 좀 나갈까 하고 방금 찾아봤는데 안 좋아요. 똑같아요. 10% 넘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그런 도지사로서의 그런 고민이나 좀 추진하고 계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에서 맡아온 사업들을 이제 많이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문제는 경제학에서는 이제 오우츠 분권화 정의라고 하는데요. 네. 한계 비용이 동일할 때 이제 수요가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 자치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이 강해진다는 논리인데 네. 근데 문제는 한계 비용이 같다는 전제거든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같다는 전제하에서는 이것은 성립이 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충남도청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청 부대들을 많이 이전하는 게 유행이었고 충남도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했는데 제가 뭐 건너듣기로는 이게 거기 내포 신도시 뭐가 아무도 없으니까 원래 도청이 지방공무원한테는 요직인데 이제 놀고 가기 싫어가지고 도청 정부를 꺼리고 이러면서 이제 인적인 풀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지방 이전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고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효율을 위해서 바로 옆에 분도 같이 예, 연달아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기에서 현재 저희 학교에도 관료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현 사회에서 관료 집단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대부분 질문이 제가 사실은 혹시 대답이 미진하다면 제가 최근에 콜라보네이션이라고 책을 냈습니다. 아무 뭐 책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도정을 하면서 이 현실을 부딪혔을 때 저도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이러려고 도지사 했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질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책에 다 제 고민들을 그 주제들을 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이런 고민이 자꾸 들까를 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좀 많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옆에 분 공무원, 정부 혁신에 대해서 공무원 제가 최근에 공무원 헌장을 충청남도 판으로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 너무 국가주의와 계몽주의적 국가주의가 너무 세서 그 공무원 헌법과 공무원 선서를 가지고는 오늘날의 정부 역할을 설명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공직자분들과 당신은 왜 공직자가 됐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공직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 공직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핵심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할 것. 그리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재유치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가족과 개인의 유치를 확대시킬 것. 이게 제가 내걸고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정치 정말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봤잖아요. 2012년도 선거 때 20만 원 다 준다고 했는데 세금 증액도 필요 없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른들 때 20만 원 다 준다고 했는데 그 20만 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령 그렇게 해서 준들 그것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으로 볼 때 국민연금제도와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깨기 때문에 진영 장관이 사표를 내고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정치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이상 분열시켜서도 안 되며 정치와 선거라는 공간이 주권자들을 손님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으로 정치와 선거가 이루어지지 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발언은 그것을 다 빼버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듣는 분들에게 너무 부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옥 교수님한테 진지반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지성인 여러분 제가 그것은 위트나 유머감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태도를 제가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공무원과 정부의 혁신은 바로 그 유치 변경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정책에서 보조금을 지출하더라도 그 보조금이 저는 농업재정 혁신에 대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약 14조 원의 농업 예산을 수천 가지 정책이란 이름으로 나눠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 농업 재정이 자기의 농업 현실과 미래에 별로 도움받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열 것이라는 기대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농업 현대화다 이래서는 기계 보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농업 현대화에는 그러면 기계를 좀 보급하자. 그러면 기계를 산 사람한테는 한 50% 보조금을 주면 농업 기계화가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농업 산업이 기계화를 위해서 우리는 농기계 보급 사업을 자담 자기 부담 얼마, 정보 보조금 얼마로 해서 기계 보조 사업을 하자라는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억 원짜리 하는 트랙터가 농가마다 있습니다. 트랙터 한 대면 45헥타르에서 50헥타르에 이르는 경지를 커버해야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농가들의 농지 면적은 1.45헥타르입니다. 평균 농지가 1.45헥타르인 이 농가, 우리의 농업 구조내에서 이 농업기계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빚더미를 씌우는 일입니다. 즉 정부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변화에 동원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줄기가 개인과 시장의 원리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고 우리는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내야 합니다. 저는 6년 동안 충남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영역은 제가 우리 직원조회를 하거나 공직자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부와 공직 분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윤과 이기심으로 시장 질서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살피자고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저는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자기 혁신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시장, 기업, 개인, 정부, 시장, 개인의 역할을 통해서 정부를 재위치시키는 것,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하는 소중태로부터 자기가 좀 더 주도적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현재 공무원 제도 내에서 9등급제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주나라 종법제도 이래로 2500년 된 제도입니다. 9등급 공무원 제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랍니까 우리? 도대체 9급과 8급과 7급과 6급과 5급의 일환의 차이와 그 업무의 직능이 뭐가 다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승진 처리되면 나랑 입사 동기가 7급에서 6급 승진했는데 내가 승진을 못했다면 그 일할 맛 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9등급이라는 계급제를 선택한 이 관료제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밥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승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사 고과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인사 고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부서로 계속해서 메뚜기 승진을 해야 합니다. 보직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눈물을 흘렸던 그 진도의 BTS의 그 사이트도 담당하는 공무원도 1년 평균 1년을 이상을 근무를 안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말한 이 국방의 장군들도 장성 진급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계속해서 보직 변경을 합니다. 왜? 현재의 관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사평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진열과 토목진열과 무수히 많은 진열들이 이 9등급 승진 체계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직은 비효율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저는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개주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걸 좀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변화이고 엄청난 저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정부 혁신과 공무원 사회의 그런 변화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들을 다시 재조정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경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빨간 아디다스 체육복 주신 분이 세 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지방 공무원이 더 수준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 지방 행정을 하는 데는 가장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서열화된 구조 내에서 지방 공무원을 낮추게 만드는 그 기준의 관료제도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능력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기획 능력이 개발되어야 되고, 현장 능력이 필요한 부서는 현장 능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자율로 어떤 업무를 넘기더라도 내셔널 미니멈에 해당되어야 되는 것까지 다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 어떠한 수준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지수와 상관없이 내셔널 미니멈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 능력을 부여받는 내셔널 어떤 국가적 기초를 쌓는 일과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정부가 현장의 대응 능력으로 보면은 훨씬 더 유능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나한테 빨리 보고하라고 말하는 중앙의 중앙정부가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메르스 사태가 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자 지금부터 내일부터 내가 대장하려 합니다. 내 말만 들으세요. 중앙부처 어떤 고문이든 거부하세요. 아니 거부하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내 말을 우선해서 행동해 주세요. 왜 그랬느냐면요. 메르스 때문에 액담을, 객담을 채취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모두 중질보훈의 양성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2, 3일을 다 대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2, 3일 뒤에 양성이든 음성이든 판정 나오면 2, 3일 동안에 그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격리 환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시도마다 있는 환경연구원에서 이 객담 채취의 양성 음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장비와 인력은 충분합니다. 근데 왜 거기다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습니까? 당장 우리가 하자. 그게 당장 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니까 훨씬 차단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가 수월해졌습니다. 지방자치가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능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다 자기 삶과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증대 방안 문제인데 현재에서는 지방세는 대부분 다 재산세입니다. 아파트 거래, 자동차 등록세, 레저세 다 재산과 관련된 세들인데 이건 별로 증대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평범한 시민한테 이사 자주 다니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가 지금 뭐 어디가 주택단지가 개발돼가지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하면 지방세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지방세 증대 방안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국가 중앙정부의 역할을 정부 혁신을 통해서 덜어내고 그리고 그래서 재정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주는 길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한 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청 이전은 사실상은 1989년에 대전, 광주, 부산 이런 도시들이 광역도시가 됐습니다. 더 앞으로 가면 우리가 전국 8도 강산 이러잖아요. 평양도, 뭐 합경도. 이것이 남북도로 쪼개지기에서 13부로 바뀐 것이 1896년 고종황제의 33년 때입니다. 이때 남북체계로 나눴습니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렇게 나눴던 것을 1989년도에 6대 광역시를 또 광역행정단위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광역행정단위는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고위직 간부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 당시 내무국의 대선 요구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17개 현재 시도의 광역체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로 치면 기초생활정부가 꼬민인데 인구 1000만의 파리도 꼬민입니다. 프랑스 저 변방에 있는 3만 2만짜리 도시도 꼬민단이 많습니다. 즉 그 단위에서 그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부를 나눠야지 인구 숫자 100만 넘으면 무조건 광역 안 되면은 기초, 이건 사실상 굉장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건 중앙정부 관료주의적 발상이고 주권자 입장에서 내 형편이 여기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으면은 그 행정적 지위를 가져야죠. 다람쥐와 코끼리에 비해서 정치가 작으니까 항문과 입을 같은 데로 가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구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단위 내에서 그들이 공공행정적 서비스를 누리고 정보를 두는 그 이유가 있다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가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인데, 그래서 1989년도에 광주, 대전, 대구가 다 분리돼 버리니까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북도청이 자기 행정구역 아닌 곳에 도청 소재지를 두게 됩니다. 충청남도 일을 봐야 될 공무원들이 대전시 시장을 뽑는 대전시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단위를 옮기라고 하는 요구는 도민들, 경북도민, 전라남도 도민, 충남도민들한테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옮겨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옮기는 사업이 광역행정단위에 이런 식의 구분을 통해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 구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차로는 생활단위의 기초정부와 중앙정부로 역할을 나누고 광역행정이 프랑스로 치면 레지옹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치면 스테이트 정도의 어떤 광역행정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규모로 광역정부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국적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는 헌법 개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나이 때쯤 되면은 아마 하셔야 될, 마무리 지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내년에 막 개헌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은 좀 더 우리 주권자 모두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주권자들과 충분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헌법적 구조에 대해서 무엇을 신설하려면 좀 더 많은 실천과 실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뽑아놓고 의회 의원을 뽑아놨는데 이거 정말 이 제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주만 얘기하면 캘리포니아 주에 17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이 카운티 밑에 각각의 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미국은 시티, 카운티,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이렇게 네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카운티 정부나 시티 정부나 다 어떻게 운영되냐면 한 5명에서 7명을 뽑아서 그 7명이 의회이자 집정관입니다. 그들의 의회가 개최되는 걸 보면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에 5명의 슈퍼바이저들이 앉아있고 주민들이 월 1회의 정례회 때 나와서 자기 5분 발언을 저기 와서 합니다. 그럼 이 5명을 모여서 그것을 조례로 만들든지 입법으로 만들든지 재정에 집어넣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지방정부 운영 방식입니다. 즉 지방정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의 경험, 환경 속에서 우리 제도를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이제까지 48년 헌법과 60헌법까지 이르는 전 과정은 정치의 엘리트들의 헌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헌법은 주권자들의 헌법이어야 하고 그 논의는 장기적 과정을 통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블록에서 한두 학생 빨리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예. 네, 저 학생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네. 에 대한 문제의식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그 행자부가 하려고 했던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은 꽤 많은 시장 군수와 자치단체장들이 동의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이 또 정당하지 못했던 건 수도권의 6개 자치단체 재정자립지수가 높은 자치단체들의 선진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혼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재정의 교부 방식에 있어서 경기도와 경기도 내의 시군이 재정을 분배하는 방식이 다른 시도의 재정 분배 방식에 약간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제도 방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자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각 구청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이것을 더 걷어서 서울시가 분배 정책을 더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은 옳은데 이재명 시장님이 그렇게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싸웠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복지 실험과 도전에 대해서 정부가 고깝게 보고 그것을 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항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관점에 두 가지 문제가 숨어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학생 여러분, 그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이 청년의 시기에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했었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라는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의 갈등을 해소하게 하고 우리의 갈등을 조정해서 우리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끄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함께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좋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